Earthquake, energy, experience. Earthquake, energy, experience. The Asian prince, can you get like me? I got jades and pearls, baby, whatever you need. Can you be like me? 내가 하는 날 안 일 내 말만 들으면 정말 다 되지. 지. 하지마. 하지마. 그건 절대 하지마. 다리가 지쳐줘. 쿠팡 eats, now she eats my feet. Asian prince, I got what you need. My silk is clean, like I'm Hanani. Agashi, I got what you need. Oh, Agashi, I got what you need. Baby, what you please, channel in your dream. Look at me, I'm on NBC. 걔는 모르지, 난 정말 개새끼. 하지마, 그건 절대 하지마. 다리가 찢어져 이 뱁새야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